X같은 이미 X같은 X새끼 부모까지 싸잡아서 개 X같은 X 개새끼다. 니들 X같은 X 따지 말 개 X발놈들 X같은 이미 개 X같은 이력도 못할래 개 X발 개 X같은 새끼야. 그 뭐라 인터셉트 인터셉트가 아니라 개새끼야 패스지 뭘. 그래요 이 개 X같은 새끼단 말이야.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똥싸미야 이 개새끼야 뭐가 여기서 아예 뺀질 나야 돼. 새끼들 아주 또라이 개새끼들 말이지. 어떤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무슨 얘기하지? 난 궁금해. 아무튼 개새끼야 나가. 정신 차려 개촌 같은 새끼들아. 힙합이 뭔지 아직 나도 잘 몰라. 근데 하나 확실히 아는 건 이 바닥에 진짜 랩한다는 새끼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건 니들은 진짜 힙합으로 개모든 걸 바칠 수 있다고 하지만 군대 갔다 와도 그 생각이 바뀌나 보자. 애병신들아 옆에서 엄마가 졸라갈 거대지 공부 좀 하라고 넌 또 몇 분 하는 척 하다가 MP3를 위해 자꾸 알 수 없는 용어를 섞어가며 아까운 노트 위에 가사를 써종이 좀 아껴라게 새끼들아. 우리 숲이 무너져간 강의들 같은 새끼들 때문에 사막과 가정 좀 빨리 다가와. 힙합하는 새끼들 대부분 마인드보다는 겉에 보이는 간지부터 품에 무슬림이지 장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있으면 나 좀 주라. 난 시발 빈놈 우리 아들로 태어나 마이크 살 돈도 없어서 존나 찌질 취질하게 메모장 켜놓고 보이스요로 랩을 한다 존만아. 근데 웃긴 게 니랩이 내랩보다 훨씬 적구려. 그러면서 오케이 보니 존나게 삼류라고 여기저기 글을 싸질러. 실제로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진따 새끼가 온라인에 선너나 할 거 없이 존나 수사대 맞춰볼 때처럼. 그래 니들이 말하는 클래식의 기준이 뭔지 확실히 알려줄리모. 존나 라임 블루 같은 단어 쳤어 되면서 둘러대지 말고 그래 비빌라 스마트 앨범들은 새끼들이 소울 컴퍼니 윗길 이런 거들은 새끼들보다 원하다 생각하면서 좀 더 아는 척 해도 되는 거. 야위 들으면서 랩 죽인다라는 생각은 어디 똥구멍에서 전화온 생각이니 니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사도 해석돼 예찬 불꽃은 땜을 쳐듣고 그런 개소리가 술술 나오는지 그냥 것으로 만들리는 화려함에게서 느끼는 거라면 나가 되절 아니 각킹 원장이고 누가 족구리고 난 그런 거잔 몰라. 난 그냥 립합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꼭그 울타리를 깨려는 새끼들에게 마이크 쥐어주면 한마디도 못하지는 지금 내가 뭔 개소리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졸라 웃기지 내가 보이스 웨어로 랩하는 게 내가 여기다 욕 좀 재밌게 써주면 새끼들은 전부 다 개천대 병신 또라이 자식들 난 그냥 존나게 웃을 게 피스타 Yo, ready man, you think I'm kidding, motherfucker? 책, 농담 안에 진담 우리 다 쫓았고 좀 들어봐. 긴 콤비와 같이 하는 콜라보 비트 갖추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음악에 진지하게 임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니 된다만 잠깐 니들 래프 리듬을 가면서 너무나 많은 병신들이 아는 척해. 심일 막상 랩을 좀 심해 느끼엔 그렇지 다 주관적인 생각 유남생. 근데 니들은 주감은 나를 포함한 남에게 존나게 협박 니식대로 다 쫓겨란 그때 위태도 가는 족같아. 그래 존나 혼잡하잖아. 이젠 겸손해도 욕 듣고 평가보다 쌍욕을 접하다고 봐. 안녕 이제 거저 다 열정을 꺼버리려고 노력 중인가 싶어. 시퍼런 넌 바짝 뜨거워 이제 너 위를 다 fuck up. 난 못 믿어 그러면 I'll burn you all you fake motherfuckers. But. 이거 고등학생 새끼들 말이죠. 이거 정신교육부터 똑바로 시켜야 돼.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또 삼청 대학교가 그리워. 야, 이 새끼들 이거 아주 그 철면피 개새끼들이 많더라고. 이 새끼들 또 깐 애들이 있는 새끼들이. 그래가지고서 얘기. 너 씨 새끼야 즐기는 거지. 이런 멘트잖아 이 개새끼야. 천이가 무경비하라 내가 석천이가 되고 너가 석천이가 돼도 우린 개이지만 또 다르고 알면서도 모르고 너 시발 앞에선 찬양과 경비를 외치고 뒤에선 존나 뒷땅까기 바빠져 병신아무란 2008이 박신 우리 입이 공문이야 입업 불텐데 언제 또 뒤를 캔 건지 멀쩡한 김폭달김접기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클래식이 1인 2역하는 거라며 헛소리가 돌지 않나. 샹넘게 스발 새끼 우린 피부 다진 한 존물로 맺어진 이 형제 학교 뒷산에서 아느님이 명관 의정기를 받으며 김폭달김접기 여대오족 절하게 분배된 정액을 원 으로 마셨지. 우리가 좀 드니까 이 밥갈 일곱시 여기저기 위기록이 다양한 접샹잡 상인들이 다가와 콜라보로 요청해 개분신 새끼들이 날 브레이크우드 유 플리즈 꺼져줄래. 어떤 등신한지 히프에 올린 미트 스킨하면서 뱉은 신음 소리보다 역겨울 랩 녹음을 울려놓고 자는 애들 총동원해서 추천곡으로 올라가 빙신 그렇게 올라가면 잊어진 내가 채워준 정조대 덕분에 고통스럽지는. 그래서 유두가 빨딱서 등신한 이수한테 언니 소리들을 장애인 새끼 넌 세계 사시간의 선생에게 질문을 받았지. 유방이 세운 것은? 넌 매일 외국 언더 힙합을 들으며 세계사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대답했지. 정답은 유두입니다. 개쓰레기 같은 놈 그냥 나가되죠. 경신아 메시지 프롬 김콤비 엔드 가고 찬양하고 경비하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요 이 개촌 같은 새끼 말이야. 너네들은 개새끼들아. 부모, 아버지, 뭐하지 할 것도 없지. 야, 개새끼 욕심에. 알았어, 잠깐만. 아니야. 몸살이야, 알았어, 아니야. 이런 개새끼들 말이야. 물파스 처발을 주둥이부터 호장까지 돌돌 말아가지고 꼬치마들 롯데월드에서 돈 끼고 딸 다니지 여자 내고 다리구멍에다 조치 벌어놓고 딸지는 개 젖뿌라 후장수 지금 같은 젓가락까지 씨발 똥 부든 개 씨발 젖같은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얘기 들었어. 이걸로도 모자란 개 씹족같은 이미 씹족같은 개새끼들아. 니들 후장끼리 본드 붙여서 씹새끼야 닭똥집을 만들게 족같은 나발 개새끼 족같은 씹새끼들아. 니들은 이 욕도 모자란 개새끼야. 두 시간 내내 욕할 거야 이 씨발 개 족같은 새끼야. 잠깐만. 좀 도와줘 이 개새끼야. 알았어, 이런 개새끼들 해바라기 씨야만도 못하는 시베로 봉봉 빨다 족바고 씨발 빡자지 씨발 그리보르 말꼬르 씨발 낑깡보지 불안시로도 개 족같은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야. 신비의 가오리 똥구덩에 반쯤 머리 내면 시금치 속에 들어갈 이름 모를 균 씹새끼 족같은 세계의 시대의 전능한 선두주자 십갈 같은 오락실 똑딱이를 오락하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개로 하던 개씨 다물어 뼈꼬으로 쪽쪽 받아보여. 어 씨발 힘들어. 그래도 계속 욕하네 개씹새끼야. 썩은 갈 때마다 양장한 크리스토스의 세계물 하이힐로 눈 찍어 어린 녹색 딱지 염소 족벗 껴주도록. 아무튼 개새끼야 나가. 정신 차려 개 X같은 새끼들아.